놀보가 가만히 보더니만은 오, 네가 바로 그 흥부냐? 잘 왔다. 너 기왕에 온 김에 보리나 좀 타갈래? 아이고 형님, 보리는 곡식이 아니오니까 보리라도 많이만 주시옵소서. 예, 마당쇠야, 뒷곡간문 열고 지리산서 박달 박맹이 헐라고 쳐온 건목 하나 가지고 오너라. 오늘 한놈 시쿨놈 있다. 대문을 후닥닥 걸어놓더니만은 지 동생 흥보를 때리는디. 놀보는 거동바람 지리산 몽둥이를 눈우에 번쩍 죽혀들 어따 이놈 강도놈아. 나금 하루를 들어봐라. 잘 살긴 해보기요 못 살기는 히팔자라. 나락섬이나 주자 헌둘 마당에 건무적극 다무르다 그리 쌓여갔으니 내놈 주자고 누적으래. 전관이나 주자 헌둘 용봉장 금계 안에 가득 가득 해르르지어 괴수가 안에 들어갔으니 내놈 주자고 귀도느래. 몽둥이를 둘러그매더니 타르마 개구랭이 치듯 좋은 굴에다 벼락치듯 나다.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나다. 아이고 형님 허리 부러졌소. 사람 좀 살려 주시오. 피하려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건만은 대문을 걸어놓니 옴뚝 떼뚝 못하고 그저 퍽퍽 안으로 쫓겨 들어가며 아이고 향수씨 사람 좀 살려주시오. 놀보 계집은 놀보보다 훨씬 더 독하던가 보더라. 바쁘던 주걱을 들고 나오며 아니 아지뱀이고 도마뱀이고 언제 나한테 전공 맡겼소? 하고 뺨을 딱 때려놓으니 흥보가 형님한테 맞은 건 소분질이요. 형수씨한테 뺨을 맞고 보니 흥보가 곰곰 생각을 하니 하늘이 빙빙 돌고 땅이 꺼지난 듯 아이고 세상 사람들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향수씨 대난 분이 시야에 때린 법 고금천지 처음 보았소. 아유 가서 우리 부모를 배웠게 되면 지리산 호랑아 흥부는 문어가 아그라오 아오 세성번 사가 귀찮으구나 부럭진작대기 자주 집더니 고추 가루 먹은 사람처럼 후후 불면서 저그집으로 건너간다. 흥보 마누라 달려들며 여보 영감 무엇을 얻어왔소? 쌀이 되거든 밥을 짓고 돈이 되거든 쌀을 팔어다 저 어린 자식들을 구하옵시다. 여보 마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형님 댁을 건너갔더니 형님과 형수씨가 반가이 맞으시며 그동안에 한 번도 안 왔다고 꾸중을 단단히 하시더니 닭 잡고 찬수장만 어여 더운 점심 지어 먹이고 쌀 서마이가 돈 단량을 주셔서 짊어지고 요 아래 강정모퉁이를 돌아서니 웬 시커먼 놈이 달려들며 너 이놈 흥부야 목숨이 중하냐 재산이 중하냐 하더니 싹 뺏어가고 엇법밤 한 번에 대번 쥐가 나대그려. 흥부 마누라 눈치채고 분어여서 울음을 우니 여보 마누라 우지마오 남이 들어 남보기로 마누라 일이 설리 울면 내 집에 흉만 나지 않소? 그러니 내가 나가 일자리라도 좀 알아보고 오리다. 그때의 흥보 마누라는 곰곰 생각다가 서름이 복받쳐 울음을 우는 뒤 가난 이야 가난 이야 운수스런 가난이야 잘 살고 못 살기는 삼신제왕이 마력을 했나 칠성님이 집자리 따로 어질 때 명과 수복을 망력을 했나 나는 세상에 삼겨나서 부룩 행석 헌일 없이 밤낮주야로 그랬어도 삼순구시 이걸 할 수가 없네. 가장은 부항이 나고 자식들은 나 상치경이 되니 내가 차라리 자결 어이요 이런 꼴을 안 볼라네 조막 끈으로 목을 메어 죽기로 만 작정을 어릴지 흥보가 보고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달려들어 아이고 마누라 일이요 부인은 백년 팔자거든 가정금이 희운 눈이 박보건 나를 만나 없네.